되지 조금 멀면 어때 우리 둘이 이어져 있는 선에 따라서 내 이름 말을 새겼다 말할 때 거짓말을 기억해 지금 난 너와 똑같은 무엇이 필요해 하지만 나에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모든 시간에 나를 네가 없는 시간에 나를 하는 소리 들려도 내 맘에 소비 기간은 없어 너는 어떤 시간과 초침을 알아 흐른다 언젠가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으면서 찾아가면 되지 조금 멀면 어때 우리 둘이 이어져 있는 선에 따라서 내 이름 맘을 새겼다 말할 때 거짓말을 기억해 지금 난 너와 똑같은 무엇이 필요해 하지만 나에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지금 난 찾아 가고 있자고 있자고 내 맘을 전해봐도 혹시나 너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더 내가 좀 더 숨 차고